소리쳐 모두가 날 떠받쳐 영같이 떠받쳐 내 모든 날 밝지 표정 하나같이 Boys and girls 널 뒤도 하나같이 환호의 열광에 숨이 멎을 것 같아 잊어버릴 것 같아